한국어 버전. 알라딘과 요술램프. 옛날 옛날에 아라비아 사막에 왕국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난한 양복장이가 살았는데 알라딘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알라딘은 원숭이 아부와 시장에서 하루 종일 놀기를 좋아했어요. 불행히도 알라딘이 16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제가 가게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알라딘은 아버지의 가게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낯선 사람이 가게에 왔어요. 안녕, 알라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난 그때 이 도시에 없었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누구세요? 나는 네 삼촌이다. 오랫동안 이 도시를 떠나 있었지. 삼촌! 아버지로부터 말씀 들었어요. 너에게 비밀 장소를 보여주러 여기에 왔단다. 숨겨져 있는 보물이지. 나와 함께 가자꾸나. 보물이요? 그래요! 어서 가요! 알라딘은 낙타 위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둘은 여행을 떠났죠. 사막에서 여러 날을 여행하다가 마침내 큰 계곡을 사이에 둔 두 개의 산에 다다랐어요. 여기란다. 불을 붙일 수 있게 나뭇가지를 모아오너라. 나무가 타기 시작하자 남자는 불 속에 가루를 던지더니 마법의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땅이 흔들리더니 틈이 벌어졌죠. 땅 아래로부터 평평한 대리석이 반지와 함께 나왔어요. 무슨 일이죠, 삼촌? 점점 무서워지고 있어요. 무서워할 것 없다. 내가 말한 대로만 해. 저 돌 아래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 바로 네 것이지. 그러니 내가 말한 대로만 하거라. 먼저 이 반지를 껴라. 알라딘은 반지를 꼈어요. 돌이 솟아올랐고 돌 밑으로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있었어요. 계단 끝에 다다르면 과일나무가 있는 정원이 보일 거야.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곧장 가거라. 만지면 넌 바로 죽게 될 거다. 불이 켜진 램프 스탠드가 있는 곳까지 계속 걷거라. 들어있는 기름을 부어버리고 나에게로 가져오너라. 이 반지는 너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줄 것이다. 알라딘은 황금으로 된 벽을 만지지 않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어요. 계단 아래에는 과일나무가 있는 정원이 있었죠. 참 먹음직스러운 과일이구나. 알라딘은 배가 고팠어요. 자신도 모르게 과일을 따고 말았죠. 알라딘이 사과를 따자마자 사과는 곧바로 루비로 변했어요. 우와! 포도를 따니 포도는 진주로 변했어요. 알라딘은 최선을 다해 과일을 따서 모았어요. 곧 알라딘은 불이 켜진 램프를 보았죠. 알라딘은 들어있는 기름을 버리고 과일 위에 램프를 얹어놓았어요. 알라딘은 삼촌이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계단으로 돌아왔죠. 어서 와서 램프를 이리 넘겨다오. 남는 손이 없어요. 와서 저 좀 도와주세요, 삼촌. 이 멍청한 녀석! 램프를 주지 않을 거라면 영원히 그곳에 있거라! 화가 난 마법사가 마법의 주문을 중얼거리자 불문이 닫혔어요. 알라딘은 동굴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죠. 삼촌! 삼촌! 내보내주세요! 삼촌! 삼촌! 저 남자를 믿지 말았어야 했어. 알라딘은 누군가 자신을 구해주기를 기다리며 며칠을 울고 또 울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죠. 누군가 나를 집으로 데려가 주세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울부짖으며 알라딘은 손에 낀 반지를 건드렸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알라딘은 집에 도착했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어디에 가 있었니? 찾을 수 있는 곳은 다 찾아보았단다. 알라딘은 그동안의 일을 어머니께 이야기하며 모아온 보물을 전부 보여드렸어요. 이 램프는 굉장히 오래되었구나. 어머니는 램프를 깨끗이 닦았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그 안에서 거대한 요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의 주인님! 소원을 말하세요. 램프를 가지고 있는 동안 전 당신의 노예입니다. 알라딘과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는 요정에게 특식을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둘은 오래도록 굶주려왔기 때문이죠. 즉시 요정은 식탁으로 은접시 12개를 가져왔어요. 그러더니 각각의 접시 위에 맛있는 음식들이 나타났어요. 구운 고기, 페이스트리, 버터롤 등등이요. 알라딘과 어머니는 음식을 만족스럽게 먹었어요. 어머니는 시장에서 접시를 팔아 생필품을 샀어요. 어느 날 알라딘이 아부와 함께 시장을 거닐고 있었어요. 갑자기 공표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게를 닫아라! 길에 있는 장애물을 치워라! 공주님을 보는 자는 누구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질 것이다! 공주님?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난 오늘 공주님을 볼 거야. 알라딘은 통 뒤에 몸을 숨겼어요. 공주님이 탄 가마가 오고 있었죠. 공주님은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알라딘은 공주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겼답니다. 와, 이제까지 본 소녀들 중 가장 아름답구나. 공주와 결혼해야겠어. 알라딘은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에게 새롭게 찾은 사랑에 대해 말했어요. 공주와 결혼을 하겠다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니? 술탄이 알게 되면 널 두들겨 팰 거야. 난 준비됐어요. 어머니는 그냥 궁전으로 가셔서 제 제안대로 하세요. 선물로 보석과일을 가져가시고요. 어머니는 보석과일을 챙겨서 비단으로 감쌌어요. 어머니는 술탄의 궁전으로 갔죠. 술탄의 경비원이 들어가는 것을 저지했지만 술탄은 비단천으로 감싼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드디어 보내라. 고맙습니다, 폐하. 공주님께 저의 아들이 청혼을 하려고 합니다. 저의 아들은 공주님에게 빠져 있습니다. 내 딸이 너의 아들처럼 가난한 녀석과 산다면 모욕적인 일이 될 것이다. 그래, 그 비단 안에는 무엇을 넣어왔느냐? 어머니는 천을 풀어서 독특한 과일 모양의 보석을 술탄에게 보여주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은 내 생전 본 적이 없다. 감동적이구나. 하지만 청혼을 받아들이기 전 네 아들은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 아들에게 가서 전해라. 이와 같은 보석을 담은 40개의 금쟁반을 가져오라고. 가장 값비싼 옷을 입은 두 명의 노예가 접시를 날라야 한다. 알겠습니다, 폐하. 어머니는 집으로 가서 알라딘에게 술탄이 제시한 조건을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알라딘은 램프를 문지른 후 요정에게 술탄이 요구한 것을 요청했어요. 요정은 황금 접시에 보석을 담아 들고 있는 많은 노예들을 보여주었죠. 술탄에게 가져다 주세요. 이번에는 기뻐할 거예요. 알라딘의 어머니는 곧장 궁전으로 가서 선물을 보여주었어요. 또다시 감동을 주는구나. 하지만 너의 아들은 내 딸과 살 멋진 궁전을 지어야 할 것이다. 어머니는 집으로 가서 술탄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알라딘은 즉시 램프를 문지르고는 요정에게 소원을 말했어요. 요정은 밤새 멋진 궁전을 지었죠. 궁전은 술탄의 창에서도 보였어요. 요정은 알라딘의 궁전에서부터 술탄의 궁전까지 카펫을 펼쳤어요. 잘했다, 요정. 이제 나에게 왕실 복장과 아름다운 말 한 마리를 줘. 네, 주인님. 바라시는 대로요. 요정은 가장 좋은 예복을 입혀주었어요. 알라딘은 아름다운 백마를 타고 술탄의 궁전으로 갔죠. 만나서 반갑구나, 젊은이. 스스로를 증명했어. 내 딸을 아내로 맞을 만하다. 결혼을 공표한다. 준비를 시작하거라. 알라딘과 공주님은 행복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왕국은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찼죠. 이 결혼으로 알라딘은 모든 왕국과 나라에서 유명해졌어요. 마법사도 갑자기 부자가 되어 결혼한 알라딘의 소식을 들었죠. 이 녀석이 그 동굴에서 어떻게 탈출했을까? 내 램프를 훔쳐서 부자가 된 게 틀림없어. 내가 혼내줘야겠군. 마법사는 알라딘의 왕국으로 갔어요. 마법사는 램프를 파는 사람으로 변장했죠. 알라딘의 궁전으로 간 마법사는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그때 알라딘은 궁전에 없었죠. 이 새 램프를 오래된 램프와 바꾸실 분 계신가요? 새 램프로 바꿔서 알라딘을 놀라게 하면 매우 행복해할 거야. 오랫동안 이렇게 낡은 램프를 써왔으니 말이야. 공주는 마법의 램프를 가지고 마법사와 거래를 했어요. 마법사는 즉시 램프를 문질러 요정을 불러냈죠. 주인님, 소원을 말하세요. 램프를 가지고 있는 동안 전 당신의 노예입니다. 공주와 함께 이 궁전을 멀리 떨어진 사막 어딘가에로 옮겨놓거라.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궁전은 사라졌어요. 술탄은 알라딘의 궁전이 사라지는 것을 창문을 통해 보았죠. 술탄은 알라딘을 궁전으로 데려오도록 명령했어요. 너의 마법의 속임수 때문에 나는 내 딸을 잃었다. 나흘 안에 내 딸을 데려오거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목을 베어버리겠다. 찾아오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알라딘은 3일 동안 왕국을 샅샅이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공주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죠. 반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다시 한번 날 도와줄 거야. 공주를 만나고 싶어. 곧 알라딘은 궁전 아래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곳은 궁전만이 홀로 서 있는 거대한 사막이었죠. 알라딘은 살금살금 걸어 들어가 방에 있는 공주를 찾아냈어요. 둘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공주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걱정 마세요. 나에게 이곳을 탈출한 후 램프를 되찾아올 계획이 있어요. 알라딘은 공주의 귀에 속삭이며 물약이 든 병을 주었어요. 그것은 의식을 잃게 만드는 물약이었죠. 알라딘은 커튼 뒤에 숨어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법사가 궁전으로 돌아왔어요. 무스타파, 오늘 제가 만든 주스를 좀 맛보시겠어요? 드셔보세요. 왕비,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이리 주시오. 독이라 해도 마시겠어. 공주는 잔의 주스를 따른 후 물약 몇 방울을 떨어뜨렸어요. 그러고는 마법사에게 마시게 했죠. 여기에서는 모든 게 몹시 어둡지 않소. 마법사의 눈꺼풀이 천천히 감기더니 마법사는 테이블 위에 쓰러져 감각을 잃었어요. 알라딘은 즉시 나와 마법사의 외투에서 램프를 꺼냈죠. 주인님, 주인님, 소원을 말하세요. 램프를 가지고 있는 동안 전 당신의 노예입니다. 우리를 이 궁전과 함께 술탄의 왕국으로 데려가줘. 이 교활한 마법사는 깊은 사막 어딘가에 두고 다시는 우리를 찾을 수 없도록. 요정은 알라딘이 말한 대로 했어요. 모두 다시 왕국으로 되돌아왔죠. 알라딘의 용감함을 알게 된 술탄은 그에게 왕관을 수여했어요. 알라딘을 위해 성대한 대관식이 열렸죠. 그들은 이후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